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주체 106, 2017년 설명절을 맞으며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각지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습니다.